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22호상의 영상미술 작품들을 러시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가 23일 인터넷 홈페이지 특집했습니다. 러시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 러시아 로스토브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도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영상미술 작품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셨습니다.